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 최고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성도님들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기쁩니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 예배당이 새벽 예배에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무장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가득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호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자고 있는 밤에 오시면 어떡할까?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시면 좋겠는데 반대로 딴짓하고 죄짓고 있을 때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지구가 넓잖아요. 지구 반대편은 시차가 있어서 낮과 밤이 다른데 만약 예수님께서 저 반대쪽 낮을 때 오시면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불안한 감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쓸말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닥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과 달리 지금도 물론 우리가 언제 갑자기 태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출산이 언제 다가올지 불안하고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산모나 아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재앙이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온 도둑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이야기가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 이야기가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낮에 속하였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잠든다는 단어가 어제 본문에는 잠든다는 단어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뜻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한국어로는 똑같지만 원어적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어제 나눈 단어는 잠들다, 죽다라는 뜻이 있지만 오늘 나눈 이 잠든다는 단어는 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잠을 깨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봐도 완전히 정말 취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뜻합니다. 즉 사람이 술에 완전히 취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죄에 빠져서 완전히 죄에 취해버리면 자신에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죄와 방탕함에 완전히 취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죄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취해서 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롯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롯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한 도시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도 거룩함을 지켜보려고 딸들의 혼전순결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죄에 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삶의 터전을 버리면 자신의 인생이 망해서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으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빠져나와야 할 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취해서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했는데 나라가 커지고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부자가 되고 편안해지자 새벽을 깨우지 않고 새벽에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밤늦게 일과를 마치고도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이, 대낮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때 일어나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적인 이 감각이 무뎌져서 여인을 바라보며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 여인을 신하를 시켜 데려오게 하고 결혼한 여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간음과 살인으로 빼앗은 아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곧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죄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안에 피와 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날마다 깨어있었다면 이전과 같이 그의 젊은 때와 같이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이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잠자는 사람들은 낮에 자고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말세가 될수록 자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영적인 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영적으로 점점 더 밤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의 빛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죄에 취해서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게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든든히 붙잡고 구원과 소망을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투구처럼 절대로 잃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빛되고 소금됨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기준,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기준, 직분자나 성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평균 자체가 하향 기준이 되어버려서 모든 교회들을 아 그래 교회는 이런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냥 이런 거지, 아 목회자도 결국은 다 그냥 사람이고 똑같구나 라는 너무나 낮아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바른 기준을 세상 가운데 제시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교회들도 점점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견고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취하게 되면 죄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확신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죠. 우리가 원래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는데 그 가지가 잘려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접붙임하는 걸 보시면 이게 한 번에 나무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끼운 다음에 꽁꽁 묶어놓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꽁꽁 묶어놔야 그제야 한참 시간이 흘러서 한 몸이 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떨어져서 죄에 가까이 가면 이 접붙임이 헐거워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지만 헐거워집니다. 점점 헐거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함께 자고 또 함께 생활하고 함께 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부부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지고 가끔 만나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견고함을 통해서 날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죄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갖고는 걷기 어렵습니다. 걸어도 얼마 가지 못하고 빠르게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 손만 가지고는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손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렵죠. 더디고 느리죠. 한쪽 눈만 갖고는 거리 파악도 잘 안 되고 흐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 충만한 평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심지어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다른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도 어떤 때는 성도들이 물질을 통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위를 해주니까 힘이 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 끼만 섬겨도 때로는 그것으로 상한 마음까지 치유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그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음식 한 끼가 지쳐있는 마음까지 회복시키게 하시더라고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 딱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일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고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주님 저분을 어떻게 섬겨야 저분이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계속 민감하게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서로를 어떻게 섬길지 간구하고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참 섬김이 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을 잘 나누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의 힘과 뜻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하게 어떤 분들 귀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큰 돈을 사용해서 귀하게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네가 무엇인데 감히 나서서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망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정말 힘들게 애를 써서 경제적으로 섬겼는데 오랜 기간 또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 섬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내 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성령님께 항상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참 어렵더라고요. 항상 적극적으로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섬겨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손을 잡고 끌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분열과 타락을 막고 화합과 덕을 세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고 함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믿음으로 격려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주님께서는 그 위로받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부메랑과 같이 그것이 돌아오게 하세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열심히 섬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무너졌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격려가 필요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넘어져 있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또 무너지고 또 홀로 설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더 격려하기 원합니다. 더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더 중보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말세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내어서 함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바른 기준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미국 중부지역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과 기도와 주일학교 또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